아사 케이시 존스. 차보한테 배웠으니까요. 가요. 거의 다 왔어요. 어림없지. 타이밍 완벽한데? 아주 극적이야. 도와줘요, 미켈란젤로! 많이 다쳤어요! 틀렸어. 우리의 반란은 실패했고, 크랭이 이겼어. 그치만 끝난 건 아니야! 우리에겐 닌자의 무기가 있잖아! 희망, 신비한 힘을 지닌 전사까지! 미켈란젤로, 시간의 문을 열어야 해! 내 힘을 다 써야 해. 나도 알아. 하지만 유일한 희망이잖아. 마지막 기회야. 잠깐, 뭐 하는 거죠? 어디 가는 거예요? 케이시, 잘 들어. 크랭이 처음에 지구에 온 건 신비의 문을 통해서였어. 그 문을 열었던 열쇠는 이렇게 생겼고. 그런 걸 왜 알려주는 거죠?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 열쇠를 도난당한 과거로 너를 돌려보낼 거야. 잠깐, 뭘 한다고요? 열쇠를 훔친 자들이 크랭을 위해 비밀의 문을 열어줬어. 넌 그 일이 생기기 전에 열쇠를 찾아야 돼. 열쇠를 찾고 크랭을 막아. 하지만 사부! 뭐 하라고? 열쇠를 찾고 크랭을 막아라. 사부를 잃고 싶지 않아요. 케이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찾아냈군! 해보자고. 열쇠를 찾고 크랭을 막는 거야. 그렇지, 조심조심. 할 수 있어. 집중하자. 지금 전 세계가 너만 믿고 있어. 마침내 피자 상자 쌓기 기록을 깨줄 거라고 말이야. 자그마치 125상자야 다들 힘들 거라고 했지만 봐, 내가 해내고 있잖아. 어때? 역시 레오나르도 님이지. 글쎄다, 과감하지만 무식한 친구야. 과연 새 기록을 세울 수 있을까? 네가 옥상까지 와야 내 기록을 깰 수 있는데, 현재 풍속과 이슬점, 기압을 계산해 봤을 때 네가 옥상까지 도착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오? 글쎄다, 내가 계산해본 바에 따르면 도나텔로, 자기 스스로를 믿는 한 우린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고마워 미켈란젤로. 나만큼 자신감 넘치는 닌자도 이 세상에 없지. 레오나르도, 레오나르도, 레오나르도, 레오나르도. 레오나르도 레오나르도 레오나르도 레오나르도 레오나르도 레오나르도 레오나르도 레오나르도 내가 해냈다. 여기 있었구나.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어, 라파엘, 내가 기록했지롱. 와, 정말 죽었었잖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 오늘 훈련하기로 한. 다다다다다. 그 얘기는 나중에. 도나텔로. 도나텔로. 아, 네 사부님, 제가 졌습니다. 축하해요. 에헴. 에헴. 아, 레오 나르도. 레오 나르도. 그만해. 레오나르도, 겨우 이것 때문에 할 일도 안 하고 여기 있었던 거야? 훈련이냐? 기록 세우기냐? 답은 뻔하잖아. 아, 정말 돌아버리겠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대체 언제 철들어서 히어로답게 행동할 거야? 이거 봐, 또 나왔네. 얘들아? 아니, 뭐야? 뭐가 또 나와? 뭐 하는 건데? 내가 발명한 게임이야. 네가 히어로란 말을 꺼낼 때마다 다 같이 피자 먹기 게임. 무슨 소리야? 난 히어로란 말 그렇게 자주 안 써. 레오나르도! 그래서 내가 자주 하면 어때서? 좋은 말이잖아. 우린 앞으로 그렇게 돼야 한다고. 진정해, 라파엘. 우린 충분히 히어로답게 일하고 있어. 우리 실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서 그래. 우리한텐 놀라운 무기가 있어. 또 강력한 등껍질을 가진 데다 슈레더도 물리친 몸들이라고. 뭐야? 그만둬. 네가 뭘 하겠냐? 어? 왜 이렇게 시끄러? 아, 나구나. 2분의 317-39.4가 나타난 것 같네. 아우, 짜증나. 내가 만든 악당 암호서 아무도 안 읽은 거야? 정말로? 그걸 어떻게 읽어? 성공이야. 드디어 우리들 손에 들어왔다고. 그야 당연하지. 개모았다 슈퍼 악당 구하는 선임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물론 힘프로 포터머스까지. 잘 들어. 이번 작전은 라파엘, 진정해. 우리한텐 초능력이 있어. 작전 같은 건 필요 없다고. 기다려. 자, 어디 쓴맛 좀 보여주러 가보실까나. 그럼 내가 세상을 구하고 나서보자고. 다들 안녕. 멈춰. 우리 힘을 합쳐야 한다고. 저기 봐, 워렌스턴. 성가신 거북인 녀석이야. 면허 좀 확인하러 나왔습니다. 허허허, 이건 어쩌죠? 다른 옷에 넣어두고 깜빡한 것 같은데. 기다려! 걱정 마, 금방 갈게! 걱정 말해도 다 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전혀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도라텔러, 미켈 안젤로, 작전 12만! 갑니다! 초강력 무기로 완전히 쓰러뜨려 주겠어! 이건 나한테 맡겨. 오우, 포털 썰기를 해버렸네. 포털 썰기? 완전 딱인데. 내 유행어로 써야겠어. 입에 잘 붙나 볼까? 널 포털 썰기 해주겠어. 이건 내가 가져가지. 푸클레리잖아. 좋았어. 수백 년 만에 드디어 이걸 내 손에 넣었군. 당연히 우리 덕분인 것도 알지. 무사히 잘 배달해줬잖아. 인사는 넣어두고 동료들. 저기, 근데 우리 동료 맞아? 동료 맞지? 이런 세상에, 푸클렌이 가져간 걸 보면 분명 위험한 물건일 거야. 그렇지. 어? 뭐가? 내가 분명 말했잖아. 내가 맡겠다고. 내가 맡겠다는 말 다들 들었지? 내가 더 멋지게 맡아보려고 했지. 그래놓고 넌 결국 실패했잖아. 다 너 때문이야. 걔네가 훔친 물건이 악당 풋클랜 손에 넘어가 버렸어. 도대체 넌 언제쯤 진지해질 거냐? 진지해져서 너처럼 미간 주름이나 생기라고? 됐거든. 내 얼굴에 주름을 만들 순 없지. 주름? 그래, 얼굴에 깊게 팬 주름. 나한테 이런 주름이 생긴 이유는 너 같은 먹터기를 24시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야. 넌 내가 어떤 마음인지 몰라, 레오나르도. 난 여기서 마청이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책임이 있어. 우리한테 어떤 위험이 닥쳐도 처리해야 한다고. 내가 그렇게 못하면 우리 모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 미안. 딴 생각했어. 끝부분 좀 다시 말해줄래? 아니, 처음부터. 이래서 훈련하자고 한 거구나. 진짜 연습 좀 해야겠다. 비켜, 미켈란젤로. 안돼, 그만해. 그만! 다들 그만두지 못해. 그렇지만 레오나르도가. 그만. 다들 그만해. 너희들은 한 팀이야. 또 형제지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는 너무나 시끄럽다고. TV 소리가 전혀 안 들리잖아. 트리스탄의 총원에 에나벨은 과연 뭐라고 했을까? 너희들 때문에 대답하는 걸 못 들었잖아. 나의 제자들다운 닌자가 돼야지. 공손하고 또 조용하게. 죄송해요, 실례합니다. 아야. 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찾아? 엄청 많네. 어떻게 모두를 구하죠, 사부? 여기 사부가 있었다면. 잠깐, 있잖아. 찾기만 하면 돼. 에이프리, 이 사람은 알 거야. 안녕하세요, 교수님. 잠깐 시간 되세요? 자네 이 강의 듣기나 하나? 전 언론학 전공의 에이프릴이에요. 또 이스트레어드 대학교 데일리 뉴스의 기자고요. 기사에 들어갈 사진 좀 찍게 칠판 앞에 서주실래요? 물론이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하면 되지? 그냥 뭐든 대충 써주세요. 과학적인 거요. 안 그래도 기사로 실을 만한 방정식이 있긴 하거든. 좋아요. 그 방정식을 쓰면서 진지한 표정 해주세요. 나야 방정식을 보고 있을 땐 언제나 진지하지. 특히 이 식은 더 그렇고. 근데 사진에는 가운을 입고 있는 게 좋겠어. 아니에요! 알았어. 사실 난 이 방정식을 하루 종일 바라볼 수도 있어. 이스트레어드 대학의 데일리 뉴스 취재 기자 에이프릴 오닐입니다. 수년간 외국 정부에서 이 연구소에 매우 강력한 삼림제거 제초제 폭탄 개발에 지원을 해줬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그 소문을 파헤쳐보죠. 제가 오늘 이 연구소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증거 입수 완료. 이런. 다행히 내가 안에서 영상만 찍고 나온 게 아니거든. 에이프릴이야, 됐어. 오늘 사건을. 너 뭔데 어둠 속에서 몰래 다가오는 거야? 이게 뭐야?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여기로 데려온 거죠. 사부? 아! 진짜네? 진짜 여기 있었어? 모두 다?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정말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아! 넌 누구야? 왜 우리 사진을 가지고 있지? 그래, 누가 찍었냐? 나 엄청 잘 나왔네. 네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는 뭐냐? 내가 주문해 주려고, 지금 당장. 너 왜 천재 도나텔로가 만든 옷을 입고 있지? 상표권 나한테 있거든. 어떻게 된 거야? 여길 탈출하려고 한다. 내가 다시 퀴즈를 시킬까? 나한테 맡겨. 도나텔로 이러다. 알았어. 전 저기 아니에요. 설명할게요. 그럼 시작하죠. 제 이름은 케이시 존스. 제가 이 사진과 여러분 장비를 가지고 있는 건 당신들이 줬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절 모르겠죠. 왜냐하면 저는 미래에서 왔으니까.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됐어. 시간 여행이 된다면 미래 도나텔로가 진작 와서 로또 번호를 알려줬을 거야. 그러기로 했으니까. 정말이에요. 제발 제 얘기를 믿어주세요. 인류의 운명이 달린 문제예요. 미래에는 외계 종족이 지구를 멸망시키게 돼요. 우린 사냥당하고 동굴에서 살고 나뭇잎과 쥐를 먹고 살아가죠. 아, 죄송해요. 상관없어. 쥐가 맛있긴 해. 말도 안 되는 거 알지만 레오나르도 사부가 저한테 임무를 줬어요. 나한테 사부라고 하니까 기분이 참 좋은데. 당연히 사부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닌자니까요. 저한테 열쇠를 찾아서 크랭을 막으라고 했고요. 외계인? 그러셔. 너 얘기 꽤 잘 꾸며낸다. 사부님. 크랭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어? 푸쿨렌의 숭배알은 아주 강력하고 야만적이며 잔인한 생명체야. 전설에 따르면 외계 행성에서 왔다고 하지. 잔혹하고 무자비한 크랭의 야망은 딱 하나야. 지구를 다른 행성들처럼 정복해 모두 노예로 만드는 것. 모든 게 끝난 것 같을 때 위대한 신비의 전사들이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냈지. 그건 지구 너머에 있는 다른 차원의 감옥에 농들을 가두기 위한 열쇠였어. 수세기에 거쳐 인류를 보호하고 크랭의 귀하를 막기 위해서. 그 열쇠는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지. 그럼... 저 미래 소년이 진짜 미래에서 왔다고? 대박! 누군가 열쇠를 찾게 되어 바로 오늘요. 그런 다음 훔친 열쇠로 문을 열어서 크랭을 풀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 온 거예요. 먼저 찾으려고. 사진 뒤에 사부가 신비한 열쇠를 그려줬어요. 그러니까 크랭을 막으려면 우리가 그 전에 그 열쇠를 찾으면 돼요. 왜요? 혹시 미래의 멋진 내가 그 일이 이미 벌어진 후면 어떻게 하라고는 얘기 안 했어? 사실 이미 벌어졌거든. 안 돼. 이미 늦었잖아. 늦지 않았어. 열쇠 도둑을 알잖아. 푸클랜 말이야. 잘 들어. 열쇠를 쓰기 전에 찾아오자. 그리고 이번엔 다 같이 힘을 합쳐야만 해. 네네네. 저 좀 풀어줄래요? 악당끼리 하는 말이지만 네 은신처는 뭔가 좀 허전해. 벨벳도 여기저기 두르고 벽난로도 놓고 목걸이를 한 흰 고양이도 데려와야... 오늘 밤 우린 차원의 감옥에서 스승님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바로 이 열쇠로 세상을 멸망시킬 스승님들을 풀어들여 인간들을 노예로 만들 것이다. 난 그냥 은행이나 같이 털자는 건 줄 알았는데 스케일이 좀 크네. 우리 북클랜의 영광을 가져다주는 크랭을 따라야 할 것이다. 어우, 지겨워. 노인! 레오나르도! 왜? 뛰어내릴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는데 계속 어쩌고 저쩌고 떠들기만 하잖아. 저기다! 저기 열쇠요! 공격해라! 저 녀석들이 우리 의식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 나도 시작됐어. 문을 열고 있어요. 지금 당장 문 앞으로 가야 해요. 켄씨 어서 가! 우리가 어모할게! 세고 돌아가게 만들어 주자고. 난 이제 드디어 자유다. 이 행성에 사는 건방진 종족들은 내게 저지른 일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환영합니다. 일단 바로 돌아가 주셔야겠는데. 기회가 찾아왔다. 이 우주를 손에 넣을 기회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그러니까 형제여, 포털을 넓혀서 테크노드럼을 갖고 와. 그 우주선만 있으면 이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테니까. 그 전에 잠깐, 몇 년간 아무것도 못 죽여서 말이야. 라파엘? 라파엘 안 돼! 제발 안 돼! 라파엘 제발! 안 된다고 제발! 탈출선 진입 중. 여러분의 생존을 축하합니다. 너무 싫다. 다들 괜찮아? 다친 데는 없고? 우리 여긴 어떻게 온 거지? 내 탈출선 지금껏 한 번도 쓸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다들 이번 탈출에 평가를 한다면 대답은? 매우 만족한다, 매우 매우 만족한다, 엄청나게 만족한다. 도나탈로! 미안해. 데이터를 모으면 안심이 돼서. 사부님! 이건 최악이에요. 왜 그냥 떠난 거죠? 보고도 몰랐나 본데 우리 죽을 뻔했었다고! 그치만 놈들을 막아야 했어요. 이제 크랭은 그 열쇠를 이용해 세상을 파괴할 무언가를 가지고 올 거예요. 다 틀렸어요. 다른 탈출선을! 아니 라파엘은!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지! 왜 말 안 했어! 무슨 말이에요? 진정해 레오나르도! 라파엘한테 무슨 일 있어? 라파엘은 어딨냐니까! 레오나르도! 놈들한테 잡혔어요! 그냥 두고 온 거야? 말릴 틈이 없었어! 자기 탈출선으로 날 구했거든! 이딴 게 뭐라고! 내가 가지만 않았어도! 찾았군요! 다행이다! 다행? 라파엘을 데려갔다고! 미래에서 왔으면 이렇게 될 것도 알았겠지? 나도 몰랐어요. 내가 알던 과거와 달라요. 우리가 바꿨으니까요. 사부가 열쇠를 찾았으니 놈들을 막을 기회가 생긴 거예요. 아니! 라파엘부터 구해야 돼. 가자! 잠깐만! 안 갈 거면 나 혼자 가! 우리 능력을 모두 잃었잖아. 게다가 계획도 없어! 계획 필요 없어! 내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닌자라고 제가 그랬잖아! 이럴 거면 차라리 허겁지겁 탈출하기 전에 먼저 얘기했어야 한다는 생각 안 들어? 다들 그동안 내가 아는 방식이 틀렸다고 했었잖아. 그치만 열쇠를 찾은 건 나야! 결과가 좋았잖아? 그러니 이젠 내 뜻대로 움직이자고. 레오나르도, 팀원들 말 들어. 이건 네 문제가 아니야. 제 형제를 데려갔으니 제 문제가 맞아요! 절 한 번만 믿어주세요. 도나텔로, 운전해. 이건 어쩔 셈이야? 가지고 다닐 수도 없지만 그냥 두고 갈 수도 없어요. 부숴버리자. 난 사부님과 남아서 이걸 처리할게. 고마워요, 사령관님. 사령관이라? 그 호칭 마음에 드는데? 저 꼴 좀 봐. 역겨워라. 거울이나 좀 보고 말해. 감히 날 모욕해? 네 혀를 다 뽑아주마. 내 여동생을 이해해주려. 성질이 좀 있는 편이야. 감옥에서 천년을 보내고 교양을 쌓긴 힘들지. 넌 인간이 아니로구나. 네 정체가 뭐지? 풀어주면 직접 보여주지! 지구에 사는 인간들보다 더 강한데도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건 그래. 왜지? 그게 내 의무니까! 의무라, 약자들이 좋아하는 단어군. 지구 이전에 여러 행성들도 비슷한 말을 하곤 했지만 그 행성들도 결국 우리 크랭에게 지고 말았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우리 크랭의 군대는 그 행성들을 돕기 위해 사라져버린 자연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고 있지. 강자가 항상 약자를 잡아먹는 질서 말이야. 근데 말이야, 지난 천년간 차원의 감옥에 갇혀있었던 건 우리가 아니거든? 설마 잊어버린 건 아니지? 그건 작은 허점일 뿐. 하지만 네 동료들한테서 열쇠를 찾기만 하면 우린 강력한 테크노드롬을 가져올 거고 넌 우리 크랭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어서 말해. 녀석들이 내 열쇠를 어디로 빼돌린 거지? 얘나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내가 털어놓게 해줄게. 이 못생긴 괴물 말이 맞아? 난 말하지 않을 거야. 말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직접 보면 되니까. 찾았다. 왜 쉬운 길을 거절하지? 나와 내 동생은 차원의 문의 위치를 확보하러 가볼 테니 넌 병사들을 데려가 내 열쇠를 찾아오도록.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지. 살아서나 죽어서나. 이게 대체 뭔데요? 엉덩이에 힘 꽉 주고 있으라고! 이건 터틀 탱크라는 거야. 우리가 과거에 즐겨 탔던 거지. 아니, 지금은 아니. 아하! 시간 여행 너무 헷갈린다. 이동하고 있어. 내가 라파엘한테 심어둔 추적 장치를 보자면. 잠깐, 우리한테도 추적 장치 심어놨어? 아니. 아니야. 당연히 심어놓지 않았지. 추적장치에 따르면 목적지는 도시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야. 맞았어, 메트로타워. 어릴 때 수없이 들은 사건을 직접 보게 될 줄이야. 비극의 그날 뉴욕의 꼭대기에서 크랭이 하늘을 완전히 갈라놨다고 했어요. 공포스러운 상황이었고 그날 벌어진 일은 죽음보다 끔찍했다고. 그걸 어린애한테 얘기한다고? 와, 미래는 엄청 무섭구나. 절대 그런 일 안 생겨. 일단 들키지 않고 메트로타워에 잠입해야 해. 지하철 터널로 가자. 지하철 터널은 위험한 상황이 생겨도 탈출이 쉽지 않은 건 알지? 그래도 괜찮겠어? 맞아, 우리 그러지 말. 이젠 내 방식대로 하기로 한 거 잊었어? 우주선 테크노드롬을 불러올 수 있도록 장소를 확보해라. 네, 알겠습니다. 맞지? 문제 없잖아. 곧 라파엘도 찾을 거야. 무사해야 할 텐데. 메트로 타워에 가도 어떻게 찾지? 일단 거기까지 간다고 해도 걱정되는 게 아주 많아. 다들 진정해. 하던 대로 하면 돼. 닌자답게 들어가서 싸우고 구출하는 거지. 사부가 크랭의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을 구할 때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 나답긴 하네. 미래에 여러분은 놀랄 만큼 대단한 활약을 하게 돼요. 사용할 수 있는 능력들도 말도 안 되게 더 강력해지고요. 그러고 보니 내가 왜 미래 얘기를 안 물어봤지? 엄청날 것 같으니 나에 대해 어디 말해줘봐. 나 노벨상 몇 개 받아? 아니야, 말하지 마. 미래 알면 재미없지. 도나텔로, 당신은 늘 똑똑하고 획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그게 나니까. 계속해, 어디 쭉 한번 얘기해줘봐. 난 미래에 어떻게 돼?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뛰어난 놀라운 힘을 가진 초능력 전사가 되죠. 이 두 손으로 절 과거로 보내줬고요. 우와. 사실은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자동 브레이크 실시. 우와, 제대로 온 거 맞아? 저 덩굴 건너편에 메트로 타워역이 있는 것 같은데. 좋아, 걸어가자. 저 지저분하고 끈적한 정글을 통과해서. 그래, 알았어. 네가 대장이지. 대신 손소독제는 나만 쓴다. 원래 이 시간에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을 텐데, 안 그래? 몹시 불길한 예감이 들어. 어딘가 너무 이상해.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 테니까. 난 초능력 전사잖아. 거참 안심되네, 라고 도나텔로가 말했습니다. 봐, 계단이야. 역시 지하로 잠입한 건 잘한 선택이었어. 그 녀석들은 우리가 온 걸 절대 모를 거야. 차감기랑 화염방사기도 시도해봤고 염산도 부어봤고, 레이저는 뭐든 다 자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흠집조차 안 났어요. 네가 제대로 못 맞춘 건 아닐까? 사부님 큰마위 얼굴을 방해한 건 아니고요. 이 정도면 큰 거 아니거든. 좋아요. 심호흡하고 피차 잘한 거 없으니까 비겼다 치고 다시 이 세계를 구해보도록 할까요? 또 뭐 하죠? 상황이 악화되고 있구만. 거기 서지 못해. 방법은 아닐 줄 알았어. 너무 많아, 레오나르도. 돌아가자. 응? 아니, 우린 계단으로 갈 거야. 그건 불가능해, 레오나르도. 돌아가야 해. 무조건 전진해서 라파엘을 구할 거야. 다른 선택은 없어. 지하철역에 갇혀있어. 우리 탱크는 비상전력으로 작동 중이고 커다란 크랭 생명체에 뒤덮여있어. 반복한다. 에이프릴, 빨리 와줘. 이러다 다 날려 죽겠어. 최대한 빨리 갈게. 근데 에이프릴, 애들을 어떻게 구조하지? 방법이 다 있어요. 에헤, 네가 우리 편인 게 정말 다행이야. 케이시! 괜찮아, 케이시? 도나텔로, 미켈란젤로, 내 말 들려? 대체 방금 그게 다 뭐죠? 끈적거리고 역겨운 크레인 괴물 같은 거지 뭐. 아니요, 사부 말이에요. 왜 동료들 말을 안 들었냐고요. 그야 적들을 물리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니까. 아주 계획대로 잘 됐네요. 내 작전은 완벽했어. 대체 왜 잘못된 거지? 동료들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요. 매번 사부말이 정답인 건 아니라고요. 그치만 네가 그랬잖아. 내가 제일 훌륭한 닌자라고. 내가 틀렸네요. 뭐? 사부는 충동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사부의 결정이 누군가의 목숨을 잃게 할 수 있다는 건 생각 안 하시나요? 미래의 사부 형제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다 죽어요. 전부 크랭과 싸우다 죽는다고요. 세상에 필요한 건 미래의 레오나르도예요. 지금 당신하고는 완전 다르다고요. 메트로 타워에서 벌어진 기이한 일에 대한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건물 내부에 있는 시민들과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무언가가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어 기동인력들도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리석긴 우리 크랭의 힘을 숭배하고 복종하지는 못할 망정. 거기 너희들! 행동을 멈추고 지금 즉시 항복하라! 저희는 지금 건물 꼭대기에서 경찰과 대치 중인. 어? 그쪽이 뭘까요? 자 이제 시작하자. 난 네가 알던 레오나르도와 다르고 그렇게 못 될지도 몰라. 난 동료들한테 내가 필요한 줄 알았는데 실은 나에게 동료들이 필요했어. 우린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힘을 합쳐야 돼. 시간이 있단 거지? 아니, 시간이 없다는 뜻이야. 걱정하지 마. 내 신비의 손으로 다 해결해 볼 테니까. 케이시가 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나 봐. 이제 당겨친가 봐. 우리 이제 여기서 죽게 될 거야. 프릴? 여기 혹시 구조 요청하신 분 있나요? 레오나르도는? 또 그 미래 소녀는? 저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더 빨리! 바로 이쪽이야. 냄새가 진동한다고. 레오나 들켰어! 어서 피해! 빨리! 세상에, 혹시 이런 게 미래의 모습이야? 아니요, 이것보다 끔찍해요. 훨씬 더. 도나텔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응답하라! 도나텔로, 너 어디야? 지하에서 탈출해서 현재 계단을 통해 위로 올라가고 있어. 장애물이 많이 나지만 너희가 이동하지 않으면 지리적 알고리즘을 이용해 너희 위치를 측량하는 게 가능할 거야. 아, 도나텔로? 선수를 입력하고 빨리! 다내가! 다내가! 아, 알고리즘 꼭 써보고 싶었는데. 얘들아, 너희가 살아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나도야. 그럼 인사는 이쯤에서 끝내고 라파엘을 찾아보자. 지금 건물에 있는지 알아볼 수 있어? 그야 두 말하면 잔소리에 당연한 말씀. 찾았다. 이 근처인데? 거의 우리 바로 위에 있어. 아니 정말 바로 위에 있어. 라파엘! 어서 줄기를 자르고 구해내자. 괜찮아, 라파엘. 괜찮아. 우리가 왔어. 라파엘? 시켰지. 정말 고맙군. 덕분에 유용하게 잘 쓰겠어. 이제 이 재고는 완전히 파멸하게 될 거다. 모두 없애버려! 어서 피해야 해! 레오나르도, 가요! 안 돼! 우리 종족들이 차원의 감옥에서 모두 나오지 못한 건 유감이야. 하지만 그런 나약한 녀석들은 나의 새로운 크랭 제국에 걸맞지 않아. 열려라. 그리고 이 세상에 가득 보여주자. 그 무엇보다 위대한 크랭의 힘을. 크랭은 너무나 강력해. 다른 방법으로 미래를 바꿀 순 없을까요? 아니요. 이제 받아들이세요. 우린 미래를 바꾸지 못해요. 누가 그래? 시간여행의 역설에 따르면 그래. 물리적 결정론과 시공간의 연속성 개념에서 그렇다고.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게 과학이야. 바로 그거야! 도나텔로는 틀렸어! 종말을 앞둔 상황에도 시비를 꼭 걸어야겠냐? 기억 안 나? 우린 이미 미래를 바꾸고 있어. 원래 미래에선 라파엘이 납치돼서 좀비로 변하지 않았어, 그치 케이시? 맞아, 안 변했어.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를 바꾼 거잖아. 단지 우린 지금 그 다른 갈래의 시간 흐름에 와 있다고? 그래. 대충 그런 거 있잖아. 그게 무슨 말이겠어?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지? 희망은 닌자의 제일 큰 무기죠. 그 말 마음에 드는데? 얘들아, 나도 이제 내가 다 맞다고는 생각 안 해. 크랭을 물리칠 방법도 모르겠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가 만들어가면 돼. 다 함께 말이야. 어떻게 생각해? 어쩌면 굳이 물리치지 않아도 돼. 그냥 차원의 감옥으로 돌려보내는 거지. 그럴듯한데? 도나텔로, 눈썹을 보니 너도 좋은 생각이 있나 봐. 적들의 우주선을 조종할 수 있다면 포털 너머로 돌려보낼 수 있어. 그렇지, 아주 좋은 생각이야. 또 없어? 그럼 이제 누군가가 열쇠를 되찾으면 출구를 닫을 수 있겠지. 그럼 지긋지긋한 크랭학은 영원히 이별하는 거야. 바로 그거야. 어때 도나텔로? 우주선 탈 준비는 됐어? 내 평생 들어본 질문 중 최고로 마음에 드는 말이야. 좋았어, 그럼 작전도 다 세웠으니까 세상을 구하러 가자. 그럼 라파엘은 어떻게 해? 이상한 끈적이로 둘러싸여서 반은 외계인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형제야. 그러니 난 포기 안 해. 절대 그냥 두고 갈 수 없지. 먹혀야 할 텐데 제트팩의 심장이 연결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건 해본 적이 없단 말이야. 나 질문 있는데 에이프릴 쪽에 합류하기 늦었을까? 너희는 우주선을 뺏을 방법을 알아내. 난 라파엘을 찾을게. 이걸 어떻게 해킹하지? 아, 주 계기판에 접근해야겠지? 근데 보니까 이미 점령당했어. 작전 변경! 서프라이즈! 내 형제를 구하러 왔다! 어디 내가 맞춰보지. 의무인가? 의무래. 그새 언제 업그레이드 좀 하셨나 보네? 나한테 한 짓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악당 패턴이 이렇게 단순해서야 원! 캐릭터 개발 좀 하지! 우린 반드시 열쇠를 찾아야 해요!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지! 어머해줘! 네 의지와 상관없이 난 널 데려갈 거야! 너랑 싸우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지. 그럼 당연히 싸워야지. 버튼이나 컴퓨터 같은 게 안 보이네. 그냥 지저분하고 역겨운 끈적이들만 가득해. 해킹 방법을 모르겠어. 세상에, 방법을 알 것 같아. 뭔데? 못해, 난 못하겠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세상에, 그건 너무 역겨워. 난 못하겠어. 난 널 믿어. 이건 최악의 악몽이야. 그래, 맞아. 해볼게. 그래, 해보자고. 라파엘, 예전에 네가 남아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서 빠져나와. 이제 크랭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느껴지나. 난 이 연약한 행성을 구원해 주려는 것이다. 난 너희의 선물이라고. 효과가 없어. 더 연결해봐야겠어. 어서 내 배틀실을 벗겨줘. 안 돼. 배틀실이 없으면 너무 약해지잖아. 시간이 없어. 서둘러. 싸우고 싶지 않아. 전엔 널 이해하지 못해서 싸웠는데 이젠 알겠어. 난 네가 내 방식을 싫어해서 화를 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너와 형제들에게 벌어진 일들을 보니 내가 싫어서가 아니었어. 넌 화가 나서 소리친 게 아니야. 무서워서 소리를 친 거였어. 네가 보호해야 할 목숨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우리 팀과 또 가족들을 위해. 하지만 우린 어떻게든 해왔어. 그게 히어로의 임무니까. 이게 끝이라면 내가 이제 다 안다는 것만 알아줘. 그리고 미안해. 도나텔로! 우리는 할 수 있어! 라파엘도 해냈잖아! 우리도 서로를 위해 싸워내자! 그래, 이 녀석은 우리가 나약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우리 능력을 못 봤기 때문이야! 함께 할 때 우리 힘말이야! 저항해봤자 소용없어. 포기해. 그래봤자 지구의 다른 종족들처럼 굴복하게 될 테니까. 다 틀렸어. 우린 지구의 다른 생명체들하고는 다르거든. 우린 동양병이 특공대 민간 거북이니까. 서로 안 나오면 담당자 해고해야 돼. 미안하지만 아직 안 끝났어. 에이프릴 대가를 치러야지. 건물 밑에 붙잡아주세요. 제가 물리칠 테니까. 도나텔로가 우주선을 거의 다 옮겼어요. 전 열쇠를 찾을게요. 다녀와! 응답하세요! 레오나르도 사부! 제 말 들려요! 반복합니다! 들리세요! 어디지? 스태튼 아일랜드? 아우, 소름이야. 그래서 다들 이번 탈출의 평가를 한다면 대답은 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도나텔로가 훨씬 더 낫다. 도나텔로, 레오나르도가 저기 있어. 케이씨! 응답하라, 케이씨! 사모, 저 여기 있어요. 열쇠대 어디 있는지 보여요. 사부가 신호를 주면 열쇠를 뽑을게요. 케이씨, 잘 들어. 내가 반대쪽으로 가면 그때 문을 닫아. 네? 그럴 순 없어요. 케이씨, 이 방법뿐이야. 상대는 너무 강해. 내가 붙잡고 있지 않으면 다시 이쪽으로 올 거야.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미 다 시도해봤잖아. 이 방법뿐이야. 레오나르도, 제발 이러지 마. 안 돼! 늘 나한테 그랬었잖아. 히어로는 히어로다워야 한다고. 혼자선 상대도 안 될 텐데 그런데도 버텨보시겠다. 뭐 때문에? 명예를 위해? 구원을 위해? 아님 희생을 위해? 그런 건 아무 의미 없어. 그건 두고 보자고. 없어요. 케이씨, 미래의 나도 지금의 나도 널 자랑스럽게 생각해. 패배자들, 너무 나약하군. 내가 진실을 알려주지. 너희가 깨닫지 못한 진실을 언제나 강한자가 이기는 거야. 네가 깨닫지 못한 건 이게 다 내 작전이란 거지. 아니, 네 속임수엔 당하지 않아. 케이씨, 포털 닫아, 당장! 안 돼! 이건 당장 놓지 못해! 케이씨, 제발! 쏟아붓는 수밖에.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이 멍청하고 어리석은 여사. 다시는 놓지 못하게 해주지. 그만해. 다 끝났어. 레오나르도는 우릴 포기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나도 레오나르도를 포기 못해. 지금 뭐라는 건지 몰라도 절대 멈추지 마! 힘을 합쳐보자! 다 같이! 이렇게 오래 걸렸어. 레오나르도! 지금 스태튼 아일랜드야? 레오나르도! 그러니까 한 조각 먹으라는 게 이거예요? 이게 뭔데요? 일단 먹어봐. 야, 어? 쥐고기랑 비교도 안 되네. 뭐야? 케이시, 우리가 구한 세상에는 멋진 게 정말 많아. 자자 얘들아, 다들 여기 봐. 에이프릴. 카산드라라는 사람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우와! 우리 친구 카산드라도 여기서 많이 바빴나 본데? 우리 엄마잖아! 이게 바로 시공간의 연속성이지. 네가 해냈어, 레오나르도. 정말 해냈다고. 네가 자랑스러워. 내가 해낸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임무를 다했고 그래서 해낼 수 있었던 거야. 우린 히어로니까. 히어로라고 했냐 지금? 저기 봐 얘들아, 우리의 고향, 우리의 집이야. 아름답다. 저길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도전은 언제나 계속될 거야. 도전하니까 말인데, 나 당장 도전할 게 생각났어. 네 기록을 깨줄 테다. 말도 안 돼. 내 기록을 깨시겠다?